밤포커 달려온 걸까. 주위를 둘러보니 왠지 낯설기만 한 내가 서 있었어. 늘어가는 고민 속 하나 둘 떠오르는 얼굴. 언제나 날 믿어주는 그대가 있어. Oh bye bye 지나버린 일은 이제 그만 여기서 한숨에 날려보내. 다신 찾을 수 없게. Oh bye bye 멈춰버린 두 발 툭툭 털고 일어나 어서 가자. 어제의 나는 여기 두고 내일은 내가 기다리는 곳에. 나 혼자 다른 곳을 향한 걸까. 멈춰선 이곳에는 내가 한숨에 날려보내. 다신 찾을 수 없게.